눈물이 묻히는 샴페인 링링 졸리칭 나를 원해 목이 민 그런 남자 oh no 항상 발길에 친 그런 남자는 just mean don't wanna play this game 꺼져버려 이젠 나와 when you're proper my game